7월 2일 언행브릿지들의 꿈꾸는 수다방 AS 방송을 시작할게요. 언제 해? 지난 시간에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영화 얘기도 조금 하고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을 약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그에 따른 뭐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다들 한 주는 어떻게 지나셨나요? 이 작가님. 기억이 안 나요. 일주일 어떻게 보는지 나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네. 한 게 없어요. 게임 열심히 하면 뭐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던데. 어저께 내가 오버워치 트롤 짓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트롤 짓이라는 게 트롤이 그 종족 트롤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거 맞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타지에서 나오는 트롤이라기보다는, 네, 트롤이라는 몬스터 자체가 이제 민간 전승에서는 다리 밑에 숨어서 사람들을 이제 습격하는 괴물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면, 트롤 짓을 한다 그러면은 다리 밑에 숨어서 뭔가 이렇게 개교를, 보이는 데가 아니라 안 보이는 데 숨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 어그로 끈다? 교묘하게? 사람들 분쟁 일으키고 막. 이걸 이제 트롤 짓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훨씬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팀을 와해시키는 엑스맨이다, 이러면 트롤 짓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혹시 오버워치 해보셨어요, 정마님? 아니요, 안 해봤어요. 그런 게임 별로 안 좋아하죠? 아니요, 좋아해요. 제가 블리자드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처음에 오버워치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블리자드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신청했어요. 이 게임은 된다.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신청을 했어. 네. 그래서 클로즈 베타가 당첨됐어. 네. 근데 집 컴퓨터가 사양이 안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에이씨 젠장 이러면서 그냥 계속 끝까지 안 하려고. 한번 하면 이제 또 막 컴퓨터 사야 되고 그래서 그냥 끝까지 안 하려고. 재밌어요. 그게 그 사양이 필요한가? 근데 꽤 높은 사양을 요구하더라고요. 딴 얘기인데, 그 왜 오버워치가 고급식인지 아세요? 어머니? 오버워치가 해석하면 고급식이 아니에요? 해석하면 고급시계요? 그러니까 그냥 시계인데, 네, 우리 시계에다가 이제 오버를 붙여서 더 좋은 시계, 고급시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거기서 나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원이 있어요? 나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원이라기보다는 좀, 네, 블리자드에서 만든 게임 중에 히오스라는 게임 아세요? 히어로즈 오브 스톰, 고급 레스토랑. 네, 고급 레스토랑. 그거 하면서 이제 그게 고급 레스토랑 하면서 이제 블리자드가 만든 게임 다 앞에 고급자가 붙는다고 해서 막 고급시계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히어로즈 오브 스톰은 왜 고급 레스토랑이에요? 어떤 트위터 하는 사람이 이제 롤이 그냥 일반 분식집이라는 거. 아, 맞다. 네. 키오스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아, 맞아. 그때부터 블리자드 만든 게임에서 고급 막 붙인다. 그래가지고 고급 시계인 줄 알았는데. 난 오버워치가 고급 시계가 된 거는 모르겠어요. 그 영향도 있을 거고. 인터넷 에서 사용되는 어휘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어원이라는 걸 찾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거 생각난다. 일주일 동안 했던 거 중에 요즘 유튜브에서 이상한 동영상들을 전문 유튜버들한테 보여주면서 반응을 보는. 그걸 보고 있으면 요즘 유튜브의 트렌드 같은 거를 대충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를 이끄는 사람들이 유튜브의 가장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확실히 인터넷이라는 문화가 이렇게 좀 랜덤의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지만 이게 점점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게 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전히 페북에 글을 싸질르고 있는데요. 아니, 내가 페북을 안 하니까 그게 난 너무 궁금해. 아,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페북에 그 쓸 기력 있으면 여기 와서 말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글은 좀 되는데 말은 잘 안 돼가지고 아마 애들이 중에서도 글 좀 그만 싸지르라고 막 그러는데, 뭐 어차피 인터넷이 똥통이므로 저는 계속 똥을 싸겠습니다, 인터넷에다가. 왜 어떻게 떼는진 중2병이 와가지고. 왜 중2병이 이 작가님 건데. 아, 그렇게 중2스럽게 쓰지도 않아요. 모든 중2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아, 반응도 괜찮아요. 하여튼 중2병 커뮤니티 안에서는 되게 영웅이 되는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건가? 아, 반응 괜찮은데. 내가 아, 봤던 그 짤 중에 그거 웃겼는데, 그 아이폰이 그 자동 완성 기능으로 악명이 높잖아요. 네네. 내 안에 흑염룡이 그 뭐야, 난동을, 뭐야, 뭐지? 깨어난다? 라고 쳐야 되는데, 내 안에 흑염소가 깨어나가지고, 올리고 바로 밑에, 흑염룡, 흑염소, 씨발. 아, 웃기네. 아이고, 참, 인터넷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아, 이거 진짜 웃긴데. 아, 진짜 웃긴다. 아, 오랜만에 터졌네. 아. 네, 저는 이번 주에 의경 시험 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뭐 트러블 같은 게 생겨가지고 신검 그 거기 신검 결과서를 가져가야 됐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가서 없으면 집에 가면 된다 그래서 그냥 다시 갔다 왔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네, 못 봤어요. 난 또 무슨 뭐 신체 검사했는데 막 에스트로겐이 많다거나 뭐 이런 거 나온 줄 알았지. 내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페북에 싸지는 글로 그거 관련된 글이었어요. 에스트로겐? 아니요. 의경 시험 갔다 왔던 얘기. 국가가 나 거부하고 있어. 정말 안 물어봐요? 뭘 물어봐. 없어요. 회사 다녔죠. 회사 맨날 똑같았어. 뭐냐면 진짜 루트가 똑같아. 회사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서 요리해서 밥 먹고. 요리 직접 해요? 직접 하죠. 그럼 간접적으로 하는 요리도 있어요? 짜장면 직접 하는 요리. 뭐 엄마가 해주냐 이런 거죠. 엄마 일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밥 먹고 씻고 나오면 밤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영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 시간 동안 보다가 잠들고 그게 일주일이에요.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그 뭐야 오버워치를 하면 좀 변화가 올 것 같아. 그럼 나 회사 못 가. 근데 그렇게 막 오래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죠. 진짜로. 하다 보면 멀미 나요. 멀미까지 모르겠는데 이 5분 길어봐야 10분 뭐 이렇게 게임이 하나가 끝나요. 네. 한 세네 판 하고 나면 지겨워져요. 아 진짜? 그 다음날 되면 또 하고 싶고? 네. 그러니까 이렇다 할 중독성이 없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 디아블로 2 때는 중독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런 중독성이 디아블로 3부터 없어졌어. 네, 캐주얼 게임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뭐요?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이제 블리자드 게임 나온 하스톤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거 말고도 지금 그 우리 작가님이 얘기했던 베리드 뭐 있어 그거 아, 생존 네. 그거 한참 하다가 13일 도저히 못 넘기겠는 거야. 현질해야 돼. 13일 지나려면 현질해야 될 것 같더라고. 한 3일 동안 계속 끙끙대면서 13일에서 죽고 13일에서 죽고 이러다가 에이씨 던져버리고 하고. 근데 재밌죠 그거. 아 재밌어. 게임이 독특해. 탈출 게임도 좀 하고 있어요 요즘에. 큐브 이스케이프라고 시리즈 쭉 있는 건데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스토리도 있고. 아니 그니까 방을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방 탈출 게임인데 스토리가 있어가지고 스토리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확실히 스토리가 있어야 컨텐츠가 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너무 괜찮더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매니아들도 많더라고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확실히 매니아층도 생기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있어요. 짬짬이 뭐 게임 같은 게 길 가다가 가는가 지하철 타면서 짬짬이 하고 있고. 아 어제 알바를 했었는데요. 새로 요 동네에서 다시 하나 구해가지고. 뭐요? 그냥 닭도리탕 집인데 그냥 서빙류. 가게도 조금 해가지고 사장님이랑 알바생이 저밖에 없고 막 이제 일 좀 배우면 너가 이제 주방 들어가라 막 그런 얘기 하는데. 난 좀 사실 무서워. 어딘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고 싶지 않네. 진짜 맛이 보장이 안 되잖아. 어쨌든 일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밖에서 어차피 손님도 많이 없어가지고. 왜 없지? 비 오는 날 막 닭도리탕에 소주 한 잔 생각나지 않나? 뭐 그래도 좀 나중에 되니까 저 퇴근하기 한 시간 전쯤 되니까 이제 손님들이 막 몰려들긴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손님들도 없어가지고 교육받을 거 다 받으니까 그냥 서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냥 사장님이랑 농담이나 따먹으면서 그냥 그러다가 왔어요. 방학은 했어요 그러면? 네 방학은 했어요. 잘 지내셨네. 잘 못 지냈어요. 라이언이 편 구하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얘기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냥 깊숙하게는 아니고 가볍게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얘기해볼까 하는데 이제 1944년에 그 독일 동부전선 그러니까 소련하고 독일하고 저번 시간에 싸웠다 그랬잖아요. 이제 슬슬 독일군이 소련한테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 북서부 어딘가에다가 이제 새 전선을 뚫기 위한 준비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도 이걸 다 예상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서로 언제 어디에 이게 떨어질 거냐, 이게 둘 다 서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눈치 싸움이 된 거죠? 네, 이제 어디다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처칠은 이제 이거를 준비하려고 1943년부터 이게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이제 루즈벨트하고 처칠하고 이제 공격 날짜를 잡은 게 이제 D-Day입니다. 6월 6일 1944년. 아, 6월 5일이요. 네. 그런 한편 히틀러는 1941년부터 이 공격을 예측을 하고 덴마크에서 스페인 국경까지. 아, 몇 년부터요? 1941년이요. 43년부터 준비를 했다면서요? 43년은 그 처칠이랑 루즈벨트가. 네. 근데 히틀러는 언젠 이쪽으로 한 번 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41년부터. 41년부터. 그래서 이게 덴마크부터 스페인 국경까지 이제 방어벽을 쌓아요. 이게 3,600km거든요. 방어 라인을 구축한 거예요. 네, 라인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요새 건축가이다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좀 중2병이었어. 독재자들 보면은 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똑똑은 했는데 좀 보면은 잘못된 판단을 좀 많이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아, 그것도 있고 저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정보 받기를. 그러니까 보고할 때 패전을 했는데 졌다 그러면 자기가 받을 불이익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겼다 뭐 이렇게 사상자도 막 다 죽어 전멸했네 막 몇 명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서류상에서는 지면 안 되는 병력이 나한테 남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떤 좀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의 멍청함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1942년 여름에 그 연합군이 DF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의 DF라는 위치가 있나 봐요. 프랑스의 DF를 침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연합군이.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여기서부터 이때부터 그 방어벽을 방어 라인을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죠. 연합군 쪽에서는 그건 왜신 거예요? 그게 이제 1942년이잖아요. 처음에 저번 주에 얘기했을 때 동부 라인에서 그 독일군이 600만이 그냥 이렇게 동부로 쳐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소련 입장에서는 쫄려가지고 이제 유럽 쪽한테 너네가 시간 좀 벌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영국 쪽에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해야지 여력이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캐나다가 한 5만 명인가 5천 명인가가 유럽 영국 쪽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5만이랑 5천은 차이가 큰데. 5만인가 5천인가 그렇게 많은 병력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5만이든 5천이든 그게 어떤 위력을 가할 수 있는 병력은 아니었어요. 병력은 아니었는데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그 캐나다 병력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세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이 없었다. 네, 그래가지고 소련에서는 시간을 자꾸 벌어달라고 하고 유럽 연합군 쪽에서는 그럴 여력이 없고 해가지고 보낸 게 캐나다인데 이게 DF 공격을 치면서 이게 그때 날씨도 안 좋고 그 잘못된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낮에 침공을 시작을 해요. 많은 병력도 아닌데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1941년부터 그 방어 라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대낮에 배들 몰려오니까 그냥 팡팡 싸댄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다 전멸을 하고 이 공격을 이제 계기로 이제 히틀러가 서부 독일군 총사령관 푼 눈트슈테트라는 장군한테 15사단을 추가로 할당을 해요. 근데 이게 아까 3600km라고 그랬잖아요. 그 해안선에 배치하기에는 병력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력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배치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요. 하나는 프랑스 파리에 기갑 부대를 배치해서 상륙을 하면은 바로 이거를 맞대응을 하자 이 의견 하나랑 하나는 상륙 가능성이 큰 해안에다가 다 배치해서 상륙 자체를 봉쇄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게 이 의견 그 두 번째 의견을 낸 사람이 롬멜 장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전쟁을 했어요. 사막의 여우라는 것 같이. 근데 아프리카에서 그 연합군의 공군력한테 다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군력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이 처음에 그 프랑스 파리에다가 기갑 부대를 배치하면은 공군력에 제압 당할 그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번처럼 하자 이런 식으로 둘이서 싸운 거죠. 롬멜이란 사람이랑 룬트슈테트란 사람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히틀러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룬트슈테트한테는 이제 소량의 예비 병력을 주되 이제 이 예비 병력에 대한 재량권은 자기한테 있는 걸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병력은 그 룸멜 말처럼 해안선에 배치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또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연합군 측은 이제 어디다 상륙할지 회의를 하는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가까웠던 지역 있잖아요. 거기 이름이 파드칼레예요. 이 파드칼레는 그 바다로 가기 가장 짧은 루트이고, 독일도 이제 이곳을 예상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처칠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결정된 게 노르망디고, 그래서 이제 영국 측이, 연합군 측이 이제 파드칼레로 히틀러를 속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페이크들을 치는데, 뭐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 부대라든지, 그리고 저번에 어떤 장군 얘기했었잖아요. 그 장군 이름이 매튼 장군인데, 근데 우리 그 영화에서 첫 장면에 나온 게 노르망디 상륙한 거죠? 네, 그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죠. 나는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그쪽엔 병력이 거의 없었고 다 그 파스칼레에 다 병력을 모아져 있어서 노르망디 상륙이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막 기관총 날라오고 사람 엄청 많이 죽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걸 병력을 뺐다고 해도 방어선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병력을 남겨둔 거인데다가, 그렇죠, 상륙작전 자체가 사실은 자살 미션이죠. 말이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이 발명된 이후로는 상륙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한 사람이 한 부대를 그냥 쓸어버릴 수 있는 병력을 갖추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은 기관총이라는 게 진짜 낭패지. 그 영화에서도 이 작전은 실패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노르망디 맞나? 내가 제대로 들었나? 우리 팟캐스트 때 막 이 생각을 했다니까. 저번 시간에 그 얘기했던 게 네 군데로 상륙을 했었는데, 아, 노르망디에서도 상륙지점을 네 군데로 상륙지점을 했었는데, 그 영화에서 잡은 장면이 유독 힘들었던 곳이에요. 오마 해변이라고. 다른 곳은 이제 병력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오마 같은 경우는 높은 절벽이 있고, 막 높은 절벽에서 이제 기관총 쏴대면은 이제 올라올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제 유독 힘들었던 거죠. 사진작가 누구더라? 지난번에 나 조사를 했다가 조사한 거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같이 갔던 사진작가가 있어요. 같이 상륙을 했던 사진작가가 있어요. 미쳤어. 진짜 프로정신 장난 아니다. 상남자. 근데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을 토대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재구성을 한 거예요. 라인을 구하기가. 근데 그 사람이 오하마 해변으로 갔어요? 네. 진짜 초점 맞은 것도 되게 드물고 다 흔들리는 채로 찍혔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퓰리처상 받았거든요. 그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그의 손은 흔들리고 있었다. 안 흔들릴 수가 없지. 나라도 흔들리겠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아 이거 라인을 구하기 바로 떠올라요. 그리고 막 2차 세계대전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런 전쟁 영상 같은 거 보면 딱 라이언 일병 구하기랑 그 카메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앵글 잡는 게 그런 게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아마 문일병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진짜 전쟁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소망이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거예요. 영화처럼 막 멋있게 막 빠바방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막 비인간적이고 비정한. 네. 그래서 이제 디데이가 옵니다. 디데이를 이제 6월 5일로 결정을 하고 이제 타는데, 이제 승선을 하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이런 날씨로는 어떻게 상륙을 할 수가 없겠다. 근데 이제 배 병력들은 다 탔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공군 쪽에서는 이런 날씨에서는 지원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빼자. 근데 이게 또 뺄 수가 없는 게, 빼면은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노르망디라는 부분이 어떠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날씨가 좋은데 그날이 6월 5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도 날씨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제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아이젠하워 장군이 이제 그냥 출격 명령을 내리죠. 빠질 수 없다 해가지고. 지각하는 거 아니라고. 네, 그래서 이제 출격 명령을 내려요. 근데 이게 갔는데도 6월 5일 날 날씨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바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날에 다시 장군급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6월 6일 날 전투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이제 6월 6일 새벽 1시에 네, 라인이 타고 있는 공수부대가 이제 비행기 타고 쭈루루루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망디의 해안 쪽에 도착한 이제 연합군 한선들이 이제 독일 방어벽에 포격을 빡빡빡 해대요. 아, 그치,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포격을 못하는구나. 흔들리니까. 포라는 건 탄착 지점이 몇 미리만 어긋나도 네. 이게 포에서 몇 미리는 그 몇 미리가 아군 진영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일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포격을 하고 이제 그 포격을 업무 삼아서 이제 그 함선에 타고 있는 병력들이 그 뭐라 그래야지? 토맨크스가 타고 있었던 배 있잖아요. 그런 걸 상륙정. 네, 상륙정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타고 이제 돌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말했던 영화에서 기관총 빠바박 쏜다 그랬잖아요. 이제 앞에 보면 그냥 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 네. 게다가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출구도 하나뿐이니까. 그 문 열자마자 막 사람 막 쓰러지고 난리 나던데. 근데 상륙정 만든 새끼도 생각이 없는 거지. 그 디자인 새끼 태워야 돼. 맞아. 실그를 두 군데로만으로 했어도 양옆으로 열리게 했으면 그러니까. 훨씬 낫잖아. 그렇네. 만든 새끼 태워가지고 노르망디 상륙 시켰어야 돼.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반성 속에서 죽어가지.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근데 저번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히틀러는 이제 노르망디에 이게 병력이 왔다는 보고도 이게 자느라고 그 옆에 보좌관들 있잖아요. 안 깨웠대요. 그 룬투슈테트만이 그 뭐, 발음 어렵네. 독일어가 좀 그래. 룬투슈테트. 이때 그리고 노르망디가 쳐들어올 때 당시에 그쪽 서부 사령관 쪽에 장군이 룬투슈테트밖에 없었대요. 롬멜은 이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이런 날씨로는 도저히 못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서부 사령관에는 이제 룬투슈테트밖에 없었는데 롬멜 장군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날씨로는 상륙할 수 없다 싶어가지고 그 틈을 타서 이제 아내 생일 파티가 있었나 봐요. 그쪽으로 이제 가 있고 롬멜은? 네, 롬멜은 가 있고 그리고 또 롬멜 밑에 바로 뭐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도 다른 쪽으로 이제 훈련 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남아있는 사람은 룬투슈테트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자마자 룬투슈테트가 히틀러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 보좌관들은 히틀러를 안 깨워요. 안 깨운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줄까? 별로 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히틀러가 생각하기에는 거기가 유력한 뭐라고 해야지? 파스칼레가 진짜고 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로 총통을 깨울 순 없다? 네,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깨우진 않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고를 받았을 때도 히틀러가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레이더 잡히는 것도 파스칼레 대규모 병력이 오고 있고 이제 이거는 그냥 누구를 속이려고? 눈속임 작전이다. 그런데 이제 늦은 오후쯤에 돼서 이제 막 노르망디 해안에 이제 함선 쫘르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황 파악해가지고 이제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연합군이 진짜 머리를 잘 쓴 거야 그거는. 네. 아, 저 머리를 잘 썼다기보다 공을 정말 많이 들인 것 같아요. 그 거짓말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군데 내렸다 그랬잖아요. 뭐 유타라든지 오마하라든지 뭐 여러 개 더 있긴 한데 다 오마하를 제외하고는 다 비교적 쉽게 뚫었고 이제 그 병력이 캉이라는 도시가 있나 봐요. 독일 옆에. 도시 이름이 캉이에요? 캉인가 캔인가 어쨌든 CAEN이에요. 뭐 어쨌든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뭐 지리적 요충지인가 봐요. 근데 거길 뚫으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이 육군 포격은 또 세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좀 안 뚫리니까 한 바퀴 돌아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다 풀어주고 다시 칸 같은 데도 다 점령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조금 더 뭐 전개 양상 같은 거를 해볼까도 했는데 그냥 시간도 시간이고 그냥 짧게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이런 배경 같은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노르망디에 상륙을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쭉쭉쭉 치고 들어온 거예요? 네, 쭉쭉쭉 치고 들어가서 이제 히틀러의 숨통을 죄게 되는. 그 아이언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그 제대로 된 B급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히틀러가 달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치가 UFO 개발을 끝냈기 때문에. 시대적 배경이 언제요? 몰라요. 근데 히틀러가 나오진 않아요. 네. 나치가 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치가 다시 이제 지구를 쳐들어오면서 영화가 이제 그래서 아이언 스카이거든요. 근데 그게 2가 나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끝나는데 원은? 원 아마 이겼을 거예요 연합군이. 아. 네. 근데 이제 2는 이제 히틀러가 나와요. 네. 근데 현대인데 살아 있어. 그리고 이제는 지하 세계다. 지구 공동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지저 세계에서 이제 공룡을 타고 다니면서. 총구 쏩니까? 아, 뭐 예고편에서 그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아무튼 영원히 고통받는 히틀러. 모든 미디어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혹시 그 영화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그 병신 같은 영화 좋아하니까. 아. 네.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을 뻔뻔스럽게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공들여서 만든 쓰레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근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내가 좀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그 고어함도 좋지만 아 진짜 그 특수효과가 얼마나 조잡한데. 예. 네, 근데 그게 참 보면 막 뭔가 이렇게 즐거워요. 그래서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와서. 네. 아 영화 얘기로 돌아올 것도 없고 그냥.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개요는 이랬다. 개요는 이랬다. 개요는 이랬다고. 잠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사상자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죽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라이언 일병구역에서 나오는 그 연합군 애들의 분노가 너무나 공감이 가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죽은 거야. 자살특공대였던 거잖아요, 진짜. 그래도 비교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독일군 사상자에 비하면은 그래도 비교적 적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건 정당방위로 인한 거고. 네. 서로 목숨 걸고 싸우다가 먼저 친 놈이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은 그 막 동정심이 아니거든요. 내가 팔 하나 자르고 그 새끼 목 잘랐어 이러면은 아, 팔 잘렸어? 아깝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되는 것처럼. 그렇죠. 애초에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 전쟁을 시작을 한 거니까 독일이 그걸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모르겠어요. 당위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 전쟁을 찬성하는 편이니까. 네. 그러니까 반드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선택 수단으로서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 도덕성도 없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서 폭력을 동원해서 빼앗는다.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독일은 그걸 하고 나서 얻은 게 없어. 막대한 빚을 얻었죠. 져가지고 그런가? 응. 져가지고 그렇죠. 이겼으면은 아마 진짜 달에 갔을지도 몰라요. 이게 중간에 멈췄기만 했더라도 괜찮았을 거예요. 먹은 만큼만 먹고 만족을 했어도 괜찮았을 거예요, 진짜로. 전선을 확장시키지만 않았어도 얼마든지 승산이 있는 싸움이었는데. 소련만 안 건드렸어요. 네, 진짜로. 불가침투력 맺어놓고 왜 건드냐고. 바보야? 아, 그것도 그 얘기도 있어요. 나치 관련해서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여행 그 기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히틀러가 죽은 게 아니라, 아니, 미래로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구나. 공룡 타고.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나치가 외계인한테 이제 기술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의 뒷받침이 되는 게 이제 V2 로켓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가? 근데 그게 연합군에서는 그거를 상상도 못하는 수준의 과학기술이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건 로켓이거든요. 행성 간 이동을 위한 장치로 만든 거를. 네. 그냥 다른 별에 갈 수 있을 정도면은 다른 대륙에 떨어뜨리는 건 문제도 아니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었던 게 외계인한테 받은 기도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 음모론자들이 신봉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 누구죠? 폰 브라운 맞나? 아무튼 그 페이퍼 클립인가 작전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인재들을 그 미국이랑 연합군 쪽으로 빼오는. 거기에서 이제 V2 로켓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사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소련이랑 이제 우주 경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V2 로켓을 만들면서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다. 아, 개그사. 재밌는 사람이네. 그래. 실제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모론자들은 그 말을 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더 웨폰? 이런 것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원더 웨폰은 뭐예요? 용도가 짐작이 안 되는 구조물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놨고 나치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뭔가 이제 그 도시 전설처럼 아, 이 밤이 되면은 이랬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왜 밤이 되면은 이순신 동상이 걸어다닌다더라. 네. 이런 수준이긴 해도 그게 있는 지역마다 그런 비슷한 전설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있긴 했어. 아마 전쟁이 만든 전 인류적 정신병리학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외계인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쵸. 네. 믿어요 외계인? 그런 사진도 있어요. 히틀러랑 외계인이랑 악수하는 사진. 아 그건 좀 웃긴다. 아, 진짜 있어요 근데. 아씨 그건 웃겨. 근데 재밌는 건 이제 그게 있고 그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서 넘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측으로 그 사람들이 넘어가고 난 뒤부터 미국에서 스텔스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단계가 미싱링크가 있어요, 기술 발전에. 그런 상상을 할만해요. 가능한 건 좀 외계인 뭐 이렇게 막. 외계인에 그렇게 거부감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 믿고 있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난 없으면 좋겠어. 아 왜요? 그냥 막무가내로. 이 우주 낼 거야?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나 우리 인간만 있었으면 좋겠다. 종교적 이유에서요? 아니면 어떤 종 그 종교적이란 건 상관없을 것 같아. 종족으로서의 자부심이야. 자 그거예요. 근데 갑자기 막 미친놈처럼 독일이 막 난리치니까 신빙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기술력 때문에 다 만들고 나서 그래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았을걸요? 도움을 주 받아서 네, 그 중간에 도움을 받았다는 게 되게 많고. 아 중간에 도움을 받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뭐지? 그러니까 진짜 연합군이 이겼던 거는 순전히 물량빨이었어. 진짜 인해전술의 물량빨이었어요. 기술력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이게 그때 당시 연합군 탱크가 독일군 그 탱크의 그 기갑을 못 뚫었어요. 열 대가 있어야 겨우 안 죽고 도망갈 수 있는 정도? 아... 그리고 사거리도 사거리 자체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진짜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상을 할 만도 한데 나치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음모론이 있는 게 그 외계인 설 하나랑 그리고 그 오컬트 쪽 그 유령 막 초능력 뭐 이쪽 있잖아요. 인체 발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나온 게 이제 헬보이죠. 영화 헬보이. 아무튼 참 재밌는 집단 얘기를 했어요. 하나의 기치 아래 5만 군상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나치당이라는 그거에 뭉쳤어. 그래서 진짜 이상하고 재밌는 집단이었어요. 그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그 티벳의 그게 어디죠? 아. 샤발랑 아닌데 바랄라는 북유럽 쪽이고 샹그릴라 아닌데? 뭐 어디든 어때요? 아무튼 그것도 이제 있다고 실제로 믿었었나 봐요. 그래서 막 그 티벳 고승들을 잡아다 죽인 사건도 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치가 티벳 고승을 잡아다 죽여야 될 정치적 군사적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해가 안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력을 진짜 끊임없이 자극하는 애들이긴 해 확실히. 미친놈들이 많았구나. 네, 진짜 많았어요. 그럼 그 이해 안 되는 구조물? 그런 것도 다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오컬트적으로 이렇게 구조, 그러니까 뭐 어떤 용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스톤헨지처럼? 그랬으면 이제 그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어떤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재밌는 얘기 중에서는 이제 초능력 부대를 만들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인체 실험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아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생학 쪽으로 막 미친 듯이 치달으면서 진짜? 네, 막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걸로 영화 만든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 레이더가 아니라 사람의 막 투시력 같은 걸로 그걸 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막 찍었어. 그래서 틀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고 막. 근데 그게 이제 국가 레벨에서 병신 듯이 벌어지니까 이게 재난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더라고. 아 웃기네. 그 리더가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 히틀러가 여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 얘기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 얘기는. 그렇게 생긴 여자가 어딨어? 남성으로 뭐 계속 받았다. 아 그런 얘기도 있고 성 도착증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되게 많아요. 타임머신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보고 싶어요. 그런 데 가서 안 들키게 이렇게 진짜 여잔가. 막상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니까 그게 아니면 실제로 외계인이랑 악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죠. 맞아 있었을지. 외계인이 막 나보고 막 외계인은 알고 있어. 저번 시간에 그 얘기하면서 독점자본주의가 뭐냐고. 아 맞아요. 네 얘기했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쭉 나와 있었는데 그냥 정의만 가져왔어요. 네. 뭐냐면은 이게 소수의 거대한 독점 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확립하는 거를 이제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답니다. 경제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뭐 정치나 사회나 문화적인 모든 요소에서 다 지배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정치의 요소로서 자본이 들어가는 걸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는구나. 응? 나 이해 못했어. 그러니까 왜 지금은 우리가 민주적인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삼성이 거대해져서 사람들을 이제 국가보다도 더 삼성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삼성 직원이 된 거야. 그러면 네. 시민이라기보다는 삼성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에서 좌지우지하는 대로 국가 정책이 반영될 수밖에 없죠. 네.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과장을 해서 이야기한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치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자본이 그 정치 절차를 대신하는 그거를 독점 자본주의라고 하나 본데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 자체 그 국가 내에서는 찾아보기가 좀 어렵게 되니까 네. 내수보다는 해외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식민지를 네. 만드는 거다는 거죠. 그런 얘기에서 나왔던 게 독점 자본주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자본주의의 어떤 끝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그렇게 해서 끝간데 없이 갔을 때, 이 상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독점이거든요? 독점은 막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네.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독점이에요. 네. 독점을 했어. 내가 전 지구라는 시장을 내가 가졌어. 그 다음은 뭐, 어쩌겠다는 거지. 돈을 벌. 그러니까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지 않는 물건을 가져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상대를 필요로 하는데 또 그 말했잖아요 독점이 그거라고 끝판 그거라고 모든 걸 내가 독점했어 그럼 난 그거를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이상 유지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목적을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자연 발생한 거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그 끝이 또 지금 근데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끝 같은 게 괜찮나? 이론적으로는 훨씬 그렇긴 하죠 이론적으로. 아니 전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봐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다면. 저형 미쳐가고 있어. 왜 난 이거 아이로봇 때부터 계속했던 얘긴데. 맞아요. 아 그렇긴 한데 아 웃기네. 장난삼아 해보는 얘긴데요. 뭐 만약에 내가 그 영화 속의 총사령관이었다면은 라이언 일병 라이언을 구하러 간다 안 간다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떠세요 다들? 저는 안 구합니다. 안 구하나요? 네. 내가 그 영화 봤는데 네. 늙었는데 뭐 별로 한 게 없더라고. 맞아 그 얘기가 그 너무 와닿더라고. 그 병사 내 후임병? 아, 카파졸 죽고 나서 성방에서 잘 때 내가 한 명 죽을 때마다 네. 나는 이게 100명 구한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린 지금 한 명 구하러 가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라이언이 나중에 커서 병을 고치든 수명이 긴 전구를 개발 전구를 개발하든 그런 것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빌어야지. 그렇지.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 맞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근데 막상 별로 안 했어 별거. 가서 울기나 쳐 울고나 앉아있고 마누라한테나 잘했지 새끼가. 그게 없더라고. 그 영화가 전해주는 게 그거죠. 인간의 가치는 병을 고치거나 수명이 긴 전구를 만들 수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조건이 없는 고귀함이 있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거 한 건데 그럼 죽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그렇게 참혹하게 그린 거예요. 영웅스럽게 죽는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라이언 일병구하게 너무 허망하게 죽어버리잖아요. 카파조 죽는 장면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모든 죽음이 안타깝고 그런 만큼 한 명이라도 살리려내려는 그 노력 자체가 숭고한 거지. 그 사람이 뭐 중요한 인물이고 그래서 그 장면 생각나는데 그 장군 하나 구하려고 비행기에다 철판 용접했다가 비행기 추락한 나오잖아요. 거기서 해 하나 구하자고 비행기 전체 전원을 몰살시킬 각오를 할 정도로 미친놈들이 나와 계획이 나오는데 모든 생명은 동등하게 고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생명을 잃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하려는 노력이 더 빛을 발하는 거죠.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지만 이제 저는 좀 세미 사이코패스로서 이제 좀 말을 해보자면 슬슬 인정하기 시작했어. 자기가 가장 표준이랬는데 모든 인간이라면 응당 이래야죠. 그 어둠의 속도라는 책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뭐 국가를 대변할 수도 없고 내 자식을 대변할 수도 있고 없고 내 부모를 대변할 수도 없어요. 내가 대변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밖에 없는 거야. 바꿔 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한계를 인정을 해야지. 나는 그걸 인정한다는 점에서 이제 모든 인간이 저처럼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감히 하는 거고. 뭔 소리야. 아,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네. 얘기한 거야. 네, 자기 합류하는 끝났어. 계속 말해보면. 아, 난 그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 난 내가 제일 중요해. 나 자신의 존재를 합류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아, 뭔 얘기하라 했어. 아, 진짜 대박. 아. 아무튼 모든 생명이 동등하게 고귀하다면 캡틴 밀러가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자기 선택이었어야지 말이 되죠. 명령이 아니라. 네. 그랬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게 하려면.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마지막에 가서 이제 같이 뭐 임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네. 저는 영화의 본질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다. 알아서 살아 돌아가면 다행인 거고. 예. 네. 뭐 그게 뭐 대외적으로는 그냥 미국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만큼 대단하다 우리가. 그거는 근데 너무 좀 꼬인 상황인 것 같기도 해. 근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어디가 미국이 대단하다는? 한 명 구하러 저렇게 간다고? 우리는 이렇게 전우회를 우선시하고. 아, 멋있어 보이지 않나 오히려? 미군은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정말은요? 저는 갔죠. 가요? 네. 아까 안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안 그랬는데. 어디 가요? 총사령관, 총사령관, 아니 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총사령관이라면은. 아. 더러 가라 한다. 아, 총사령관, 내가 총사령관이면 난 또 캡틴이면이라는 줄 알고. 캡틴이면 뭐 명령 떨어졌는데 가야. 그러니까. 아, 나 그래서. 총살 당하는데. 그래서. 이 형이 이 작가님이 안 간다 그래가지고 안 간다가 아니라 안 구한다. 아, 내가 총사령관이면 당연히 안 구하지. 그걸 왜 구해? 병력 낭비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총사령관인데 링컨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있어. 아니 그 링컨이 보낸 편지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결국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아니, 그 남북 전쟁에서 비슷한 상황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구한 거잖아. 다른 일이다 이거죠. 에, 안 하지. 그냥 그 링컨의 편지를 비싼 값에 팔겠어. 보관 액자에 보관하고. 안 간다. 난 그렇게 비효율적인 일은 안 할 것 같아. 효율적이지 않다. 네. 그럼 인간의 가치보다 효율성이 우선돼야 된다. 아, 왜냐하면 그 사람도 가치가 있긴 하지만 그걸 구하러 감으로써 잃는 병력도 똑같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병력을 잃음으로써 혹여라도 전쟁에서 조금 더 민간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건 또 더한 그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간인을 위험하게 하느니 라이언을 죽게 내버려두겠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총사령관이라면 안 가겠을 것 같아요. 아, 라이언 따위? 네, 라이언 따위.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만 그렇죠. 뭐 앞에 말했던 것 같이 이제 다른 구하러 가는 병력들도 똑같은 생명인데 근데 죽으러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구해오라 그랬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두 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죽을까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사상에 이제 그 나온 대로 짓거린 거고. 토보는 이제 어차피 똑같이 생명이 중요하면은 혹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죽으러 가는 얘기가 아니죠. 구하러 가는 얘기인데 이제 그 병력이 다른 전투 같은 데서 사용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데 병력이 사용되는 거지만 만약 거기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른 뭐 민간인을 구하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투 같은 데 투입돼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단지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감으로써 이 얘기가 거기 나오죠. 그 처음에 이제 엑슨이 자기 생각에는 이거는 아 맞아 히틀러를 쏴죽일 수 있을 거다. 맞아는 네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나를 그냥 히틀러가 잘 보이는 데다 보내주면 내가 전쟁 끝내주겠다. 맞아. 근데 두 분 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도요. 왜냐하면 그게 막 무슨 라이언이 어디 산기슭에 떨어졌어. 그래서 구해와라.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아, 적이 없으면? 응. 근데 그쪽은 전장이잖아요. 적들이 많이 있는. 그래서 이 소수의 병력으로 갔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작전을 수입을 했어. 그러면은 본인들 같으면은 그냥 마린 몇 마리 보내고 말 거예요? 아니면은 히어로를 보낼 거예요?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게 내 자유 낭비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영화 괜히 만들었네, 이 새끼. 아,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 이 새끼. 하지 말라니까.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게. 네. 그 사령관도 대단하다. 자꾸 말하면은, 본인들 같으면은 이제, 그런, 그,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어떤, 아, 구를 구하러 보내지 않는. 네. 이제 내가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자손이야. 내 형제, 자매들 다 죽었어. 나밖에 없어.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는 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국가가 자네를 필요로 하네. 그러면 그런 군대에 들어가고 싶어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말한 쪽으로 판단한 군대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 나를 구하기보다는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물론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 동떨어진 건 나고 어차피 내 잘못이고 내가 여기서 작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면 그 수행할 수 있는 임무를 계속 해나갈 거고 아니면 뭐 죽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죄송하지만 그렇죠 전쟁 중에 죽는 건 다 엄청 많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나 같은 입장을 처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어차피 전쟁에 끌려가는 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아, 선택권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험해 형도 죽었고 동생도 죽었고 막 다 죽었어 근데 네가 작전 중에 막 실망 뭐야 행방불명 돼도 우리는 쳐들어갈 생각이 없네 국가가 자네를 필요로 하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봅시다 안 가도 되는 거면 절대 내 방 안 갈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정마에는 갑니다 아 안 가도 되는데 간다고요? 어 가겠지 국가가 위험 갈 것 같은데 한국에 하면 안 가겠지 안 가겠는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라면 란일병 구하기 같은 상황에서 이제 한다면 한국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나 그냥 생각해요 꺼져 병신아 미국은 왜요? 미국은 월트 디즈니가 있는 나라잖아요. 픽사도 있는 나라고. 스타워즈가 있는 나라인데. 지켜야 돼. 아, 미국에서 징집해 갈 사람이야. 아주 굉장한 사람이야. 농담이고. 미국은 소방관이나 이제 그 전사한 그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보면은 그 나라의 품격을 알 수 있죠. 아니 혹은 내가 프랑스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이라면 난 당연히 자진해서 갈 거예요. 근데 한국은 난 도저히 못 가겠어. 그러니까 6.25 참전 용사가 폐지 주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나라에서 나는 절대로 내 노동력을 나라에 착취하고 싶진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움 없어 심지어. 매국노들이 정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내가 뭘 하겠어. 그리고 세월호 사태만 봐도 알잖아요. 목숨 걸고 애들 시신 수습해 왔는데 고소나 당하고 나 국가로부터. 맞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문일병은 미국인이어도 안 간다. 네, 어머니를 지키겠다. 그렇군요. 감정적인 면에선 그래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사한 새끼. 네, 넘어가죠. 네, 저번 시간에 잠깐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30분 했나? 뭐 어쨌든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고 싶어요. 네, 이 작가님. 아, 잠깐만, 그럼 입장을 좀 정리해봅시다. 일단 사령관이라면 아무도 라이언 구하러 안 보낸다. 지금 나, 네, 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라이언 입장이고 군대에 갈 수, 안 가도 되는 상황일 때 군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정마이랑 이 작가의 그 투철한 애국심. 훌륭하시네. 빛이 나고. 문일병의 이제 어떤. 뭐, 여기는 대한민국인. 저요라고 비겁한. 그럼 뭐하러 이름 문일병이라고 지었어요? 아 맞네 문일병들이 다들 이래요 병장 제대한 우리는 네 그렇죠 일병 딱 찌끄레기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병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 일병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상정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정말도 안 가잖아요 저도 좀 힘들 것 같아요 토끼 같은 마누라 지켜야지. 어쨌든. 네. 전쟁 이제 찬반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살짝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전쟁 찬성이었던 이 작가님 얘기부터 다시 듣고 싶은데. 네, 뭐가 듣고 싶으십니까? 그 전쟁 찬성에 대한 그 논거가 듣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듣고 싶으면은 지난 시간 방송을 다시 들으시고요. 아직 안, 네. 그러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건 저는 전쟁을 반드시 해야 되는 숙명이라고 여기진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전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선택지로서의 전쟁은 언제나 유효한 선택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전에 제가 언제 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법치 반대한다고 마이클 클레이튼데요. 어. 그래서 저는 법치를 반대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전산 그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에 대해서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은 그 다음에 이제 법이라는 걸로 우리는 문명화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견제했던 제 논리가 이제 국가 간의 외교에서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은 이제 또 건드리면 어떻게 될지를 서로 아는 거예요. 세력비를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내가 해볼만 하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걸 가지고 있다. 혹은 자국민을 내가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저는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쟁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때는 특히나 그 우리나라 중국 어선들 피해를 요즘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경우나 아니면 일본이 독도 막 한국 땅이라고 이렇게 지저대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영토와 우리나라 영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둘 다 지잖아. 네? 둘 다 지잖아. 아니죠. 지금 여기서 전쟁 나면은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 편 들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랑 맞붙어 있는 나라가 어디야? 그리고 중국이랑 싸우려고 시비 거는 나라가 어디야? 지금 미국이 제일 신경 쓰는 나라 두 군데가 러시아랑 중국인데 네. 일본은 말을 잘 듣는 그냥 그걸 뿐이지 직접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게 되면 바로 대륙 전체를 다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등에 호랑이 없고 내가 무슨 뭐 큰 호령하는 여우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외교고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권익, 우리나라 보호를 위해서 저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쟁을 도발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전쟁을 하기도 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독도 땅 쪼가리 그거 하나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냐 얼마나 사상자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이룩할 막 그 수명긴 정구나 뭐 이런 게 얼마나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걸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독도 땅덩어리 하나를 이름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 영토를 싸우지도 않고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나라라는 선례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계속 야금야금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나라를 내 후손들한테 남겨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성난범 같은 나라를 넘겨주고 싶은 거지. 건드리면 진짜 나라 진짜 밤톨만한데 건드리면 발광을 하더라. 아 그냥 아, 됐어 됐어 이렇게 손 털게 만드는 그런 나라를 남겨주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쟁을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광을 했을 때 북한이 별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막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막 관종처럼 막 국제 무대에서 막 내가 막 이럴 수 있는 게 그 별거 아니지만 발광해서요. 그 관심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쟁에 찬성해요. 특히나 북한과의 전쟁은 저는 해볼 만하다고 봐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것도 해볼 만하다고 봐요. 정마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쟁을 반대하지만 전쟁은 수명 같은 얘기, 숙명 같은 것이다. 전쟁은 숙명이다. 인간 세계에 있어서 아까 그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전쟁이 없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도 그러면은 그 동일한 논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도 싸움이 흔히 일어나는 거고 사상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할 수밖에 없다고. 네. 왜 그렇게 자원의 한계성? 아니면 인간의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선택권인 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본성인 건데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성이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러니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본성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뭐랄까 필수 불가결 뭐라 맞나? 필연적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왜냐면 그 사람이 많이 모여지면 그 중에 이제 나라라는 하나의 개체로 묶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미친놈들이 도라이들이 몇 명 있어요. 우리 아까 중국 얘기 참 잘하셨는데 네.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약간 트러블 있잖아요. 그 어선 문제 있어서. 근데 어선들이 이제 자기의 아 국가 대 국가가 아니라 국가 구성원들 사이에 그쵸. 중에서 사이코들이 있다. 아 얘기구나. 네. 그 미친놈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꾸 어선들이 자기 뭐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국 어선들도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침범을 해서 계속 낫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선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경찰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근데 개인이긴 하지만 국가에 속한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국가들끼리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면 뭐 협약을 하거나 얘기를 나누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는 한은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본성 이런 건 잘 얘기할 수 없더라도 그 분명히 개체가 많이 모이면 그 중에 이상한 놈들이 생길 거고 그 이상한 놈들이 그 국가라는 하나의 개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건드리게 되면 거기서 전쟁이 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차 세계 대전 발발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쏴서. 네네. 그러니까 정마인이 말씀은 전쟁은 필연적이지만 반대다. 네, 별로. 이게 내가 아일랜드 때부터 느낀 거지만 되게 이제 그 모순적인 주장. 난 반대지만 전쟁은 필연적이다. 아니 근데 그 반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 이 작가님 말처럼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참으면 전쟁을 막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바보 같은 나라가 되기는 또 싫긴 하고 이래가지고 호구국은 되게 싫어가지고 저도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동의도 하는데요. 저도 전쟁은 반대예요. 왜냐면은 아까 이 작가님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얕잡혀 보이니까 얕잡혀 보이고 싶지 않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된다. 그로써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런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꼭 전쟁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나 전쟁을 제외하고도 외교적인 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거든요. 많을 거라고 믿어요. 지금은 뭐 현실대로 이렇게니까 많을 거라고 믿고 뭐가죠?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 이간질 시켜서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대국에 빌붙어서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자원이 있는 나라 같은 경우면은 사우디의 이쪽처럼 네 자원을 그냥 너네 까불면 석유 안 준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중국 같은 경우면은 그 반도체 같은 거 만드는데 흑요석인가? 네 흑요석이 맞나요? 아니 흑요석은 아닌데 뭐 있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뭐 어쨌든 그런 모래가 있대요.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난대요. 그래서 일본이 언제 한번 깝쳤다가 너네 이거 자꾸 그러면 안 팔 거야 하니까 일본이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유명한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드론을 중국에서밖에 못 만들어요. 그 드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잘 안 팔라 그래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건 참으로 안타깝지만 어쨌든 전쟁 말고도 찾아보면 방법은 많을 거라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 여기서는 필연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흑요석이 필요해. 흑요석은 아니지만 네. A라는 물질이 필요해. 중국이 안 준대. 전쟁해야지. 뭐 그냥 내가 그냥 알았어 이러고 말 거예요? 뭐 우리도 뭐 다른 어떤 그렇네. 우린 경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 경쟁력이 없어 우리나라는. 기도해. 흑요석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아 미안해요. 왜 끊어서. 아 경쟁력이 없어. 뭐 우리나라가 만약 아니었다고 한다면 흑요석을 안 준다면 뭐 너네한테 어떤 거를 뭐 B라는 물질을 팔지 않는다던가 뭐 다른 트레이드를 네 외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네요. 그러므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찬성. 아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심정적으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며 다른 방법도 찾아보면 많을 것이다. 아까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데 있어서 네. 반대하는 이유가 두 분은 전쟁 수행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들었어요. 네. 그죠? 자원 수집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쟁이겠죠. 침략해서 뺏어오는 거예요. 사람 생명을 효율성 때문에 포기한 두 분께서 그 효율적인 방법, 전쟁이라는 효율적인 방법을 놔두고 왜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서 말한 거는 또 다른 생명을 지키기 위한 효율성이었다면은 지금 말하는 거는 굳이 생명을 낭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한 게 뭔 뜻이냐면 내가 원래 얘기하려던 건데 우리 아까 얘기한 거는 생명 하나와 생명 여럿에 대한 효율성을 얘기한 거예요. 한 생명보다 여러 생명이 더 가치가 있다. 아니잖아요. 뭐 전쟁 수행 자원을 빼서 한 명을 구하러 가는 건 낭비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전쟁 수행 자원이 다른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더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수행 인원을 얘기한 게 아니다?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자원과 인간의 생명을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자원과 인간의 생명은 애초에 비교할 수 없어서 효율성이라는 걸 따질 수가 없다. 그 자원이 없음으로 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이 끊임없이 악화되고 우리나라가 극빈국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래서 굶어 죽는 아사자가 몇만 명이 나온다고 해도 그건 경제적인 부분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얘기하는데. 근데 못 알아들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러니까 왜 그 교황 이번에 프란체스코인가요? 교황께서 했던 말씀이 경제적 살인도 살인이다. 저는 그 말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걔네가 독점하고 있음으로써 다른 나라가 피해를 보기 시작하면은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버려 두면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전쟁이에요. 지금의 생명을 희생시킨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갈 후세들을 살리는 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캡틴 밀러의 표현을 빌자면 그렇다면 지금의 생명을 희생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지금의 100명을 희생하는 게 나중에 1000만 명을 희생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생명의 희생은 가장 마지막 보루로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선택권으로서의 전쟁은 찬성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근데 선택적으로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전쟁을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선택적으로 전쟁을 찬성한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렇죠. 조건부 찬성? 네, 조건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그걸 최우선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게 근데 이제 네. 논리를 떠나서 네. 감정적으로는 무조건 없어야 된다. 네, 그걸 바란다는 거죠. 네. 정말에도 저는 뭐 그러니까 찬성적인 것 같아요.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나는 싫다. 반대한다. 그런 거죠. 전쟁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그냥 누가 죽는 게 싫어서 아닐까요? 네가 반대하는 거잖아. 네가 왜 반대하는지 얘기하라고.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마에는 왜 반대해요? 내가 끌려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너무 많이 죽어서 사람이. 한두 명 죽고 끝나면 할만한데? 네. 아 한 사람 한두 명 죽으면 할만해요? 네, 할만하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많이 죽어. 또 많이 죽는 게 문제가 뭐길래 많이 왜 많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전 인류의 절반이 죽는다 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 절반에 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있어 사실.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아 죽는 거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뜻밖이다. 아닐 것 같아요? 네. 죽는 게 뭐가 무섭지? 모르겠어요. 문일병은 죽는 거 무서워요? 아직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사는 건 좋아요? 좋지도 않아요. 뭐야? 그럼 전쟁 왜 반대해요? 이게 더 최악이 되니까 사는 게 물론 사는 게 지금도 좋지는 않아요. 좋지도 않은데 이게 더 좋지도 않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러게요. 내가 좋으니까. 아 그러면 사는 게 좋다는 얘기네. 그렇다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가 되는 죽음은 싫은 거고.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단계로 떨어지는 전쟁 단계는 더 싫은 거고. 네. 다시 이제 정마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본인 죽는 경우의 수를 좀 제외를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세상에 막 그러니까 전쟁 그 우리 그 영화 라이언 일본 구하기 첫 그 장면에만 봐도 그 탁 쓰고 나서 미션이 완료되고 나서 그 거기 해변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참혹한 장면들이 난 너무 싫고 아 진짜 물고기도 너무 불쌍했어. 죽지 많이 죽을 것 같아 물고기들. 무슨 죄야 걔네는. 그러니까 물고기들 많이 죽을 것 같아. 피랑 막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의식을 가진 애들도 아닌데 피파도 치는 게 좀 충격적이긴 했죠. 피파도 아무튼 그 참혹한 장면들이나 그리고 그 참혹한 일들로 인해서 상처받을 가족들? 그런데 라이언님은 안 구한데 왜? 아, 그건 어쩔 수 없지.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 전쟁 왜 만드냐 물어봐놓고. 아, 그니까 그 라이언의 엄마도 다른 전사자의 엄마랑 동일하게 슬퍼할 테지만 그 슬픔 자체가 안타깝기 때문에 전쟁을 애시당초에 반대하는 거다. 네네네. 네, 오케이. 근데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이 45년 네 종전을 하죠. 네. 몇 년이 지난 거야? 60년? 70년? 70년. 어, 벌써 그렇게 지났나? 네, 70년. 70년 만에 우리는 이제 역사책에서나 보는 사건이 됐어요. 그렇죠. 실제로 거기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도 않아요. 네, 없죠. 혹은 주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에. 네. 두 다리 건너도 없어. 여섯 다리 건너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가설일 뿐이고. 네. 왜냐면 난 없어. 어쨌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값어치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 슬픔이 없었던 건 아니고 그 참혹함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지금 와서 잊어버린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했다고 해서 전쟁에 찬성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지금 괜찮고 다들 잘 살고 이런다고 해서 그때가 참혹하지 않았던 게 아니니까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네. 내가 질문 잘못했구나. 난 왜 이렇게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지? 뭐, 안 될 수도 있죠. 전쟁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 실제로도 그 이라크 파병 했을 당시에 미국 찬성률이 71%인가? 그래요. 그 71%들한테 니네가 가라 그러면은 갑자기 뚝 떨어질걸요? 그렇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100% 그런다. 대부분 다 전쟁, 그 미국이 전쟁 일으키는 거 보면은 국민들 찬성률이 대부분 다 높고요. 거의 다 높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식민지를 통해서 그 긁어모은 부가 있어서 지금의 복지가 가능한 반면 미국은 식민지를 가졌던 그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허겁지겁 메우고 싶어하는 어떤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시민의식 속에. 저거 이게 그걸 시민의식을 하나로 묶어서 탐욕스럽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식민지를 갖고 싶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자기도 모르게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있는데 왜? 이 죽거리만한 나라에서. 나오는 게 별로 없어. 그래야 나올 게 없지. 뭐 석유도 없고. 맞아. 뭐 나올 게 없어 진짜. 석유는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있지.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죠 사실 우리나라는. 대륙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정도. 근데 그 대륙이 이제 적대국이잖아. 저는 전쟁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건 좀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정치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테드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전쟁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한 강연을 하나 들었어요. 그래 지난주에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네. 전쟁에 중독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두 분은? 이해가 돼요? 전쟁에 중독된다는 게? 그러니까 전쟁에 중독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허트로커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아 블랙호크다운. 아 그거 못 봤어요. 저도 안 봤어. 아 영화 좀 보고 살아 좀. 전쟁 영화 안 본다 이거. 대화가 안 통해.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네. 전쟁터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독인 거예요. 마약이 몸을 계속 해치고 있지만 계속 땡기는 것처럼 혹은 술이 내 몸을 망가뜨리고 혹은 도박이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그 전쟁을 통해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건 알면서도 전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네. 중독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거에 중독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 네. 그것보다도 전쟁을 접해볼 수 있는 게 사실 게임에서밖에 없잖아요. 그쵸. 재밌어요, 근데. 작전을 짜고, 막, 점령하고. 어떤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FPS? FPS도 있고. 그리고 막, 탱크 나오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해본 건 아니지만,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밌더라고요. 혹은 그것도 있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시리즈도 사실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장기도 전쟁이죠. 바둑도 전쟁이고. 그렇네요. 아니, 그렇긴 한데, 게임으로서 말고, 이제 그 사람들은 게임으로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자기가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감을 잃고 막,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에 중독돼서 못 떠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막 몇 달째 막 땀 흘려서 빨지도 못한 군복 입고 참호에서 자야 되고 밥이라고 막 하루에 한 끼 나오는데 막 반은 쥐가 파먹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언제 포탄 떨어질지 모르고 비 오면 다 맞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중독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난 싫은데 전 중독될 수 있다고 봐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독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어떤 식으로 중독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 모든 거에 중독될 수 있다는 이론을 좀 확장을 시켜주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견뎌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나 스스로를 위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그 운동 중독처럼 네. 그러니까 그 운동 자체보다도 운동을 함으로써 나오는 엔돌핀에 중독되는 것처럼 네. 맞아 그때 그런 논리였어. 네네네. 그런 거에 중독이 보통 직접적으로 막 된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중독되는 건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중독되는 그런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그런 영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알겠습니다. 문일병은요? 중독될 수 있다 없다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네 저는 중독될 수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먹지 마!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내 얘기로 돌아오 보니까 나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확신해요? 아 확신하지는 못해요. 분명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확신해요? 네. 나 딴 건 몰라도 전쟁에 중독 안 된다? 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뭐예요? 전쟁에 중독이 안 된다? 군대에서 날 안 받아주니까? 비누 주소서요?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서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옆에 같이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웃고 어제까지도 아니죠. 5분 전까지만 해도 얘기하고 대화하던 동료가 그냥 죽고 내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위생적이지 못한 생활에서 그렇지 팔이 떨어져 나간다니 얼마나 비위생적이야. 그런 것도 그렇고 표현 진짜 이상하게 한다. 다른 얘기였어요. 팔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아, 그래 알아 다른 얘기인 거 알아. 근데 왜 그렇게 붙여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네. 말에는 쉼표라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좀 쉬면서 알아서 끊어서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돼. 밥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 곳에서 전쟁이 일단 사람 죽이는 것도 무섭고 차라리 사람 죽이는 걸 즐길 수 있다면 전쟁에 중독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람 죽이는 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전쟁에 중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중독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냥 게임처럼 살인광들? 네. 근데 그때 얘기했던 그 사람은 살인광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요? 그 중독된 사람. 아, 그 사람이 중독된 건 아니고 근데 그 중독된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인터뷰 같은 거 진행을 했던 사람인데 되게 사실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저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설득력이 있어요. 두 분 이야기가 공감도 많이 가고 그렇겠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두 분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둘 다 떨어졌어. 나가. 뭐 했는데요? 네, 이제 답을 공개하겠습니다. 10초 뒤에. 뭐 전쟁에 중독된 이유? 해방감 아니야, 해방감? 왜냐면 나도 군대에서 훈련하거든? 훈련할 땐 진짜 너무 싫어. 옷도 막, 땀 계속 나고, 방독면 막 쓰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다 끝나면, 하면서 막, 아, 수고했어, 막 이러면서, 그때 그 쾌감이 또 있어요. 마무리 지었다, 끝났다, 우리는 해방됐다, 이런. 막사 가 이제 내 집처럼 느껴지지. 맞아. 그리고 또 막사 떠나는 것도 좀 또 아쉽게 느껴지고, 아이고, 저기서 이틀, 3일 잤는데, 일주일 잤는데,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해방감도 있지 않을까. 아까 만족감을 느끼는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하네, 네, 비슷하네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있나 봐, 내가 그런 게. 그래서 쾌감 얻는. 근데 그게 난 되게 부럽기도 해요. 본인의 삶에서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다른 사람한테 악영향은 안 끼치면서 네. 나와 내 가족에게는 되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네. 요소니까 좋긴 한데 그치만 땡. 아, 뭐 그런 요소도 있겠죠. 네, 있겠죠. 이게 확실하게 딱 단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이는 건 브라더후드더라고요. 전후에 이게 전우회라 전우회라는 게 브라더후드라는 게 전우회 전우회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 사실 전우회보다도 훨씬 더 강한 의미예요. 이게 그 유대감과 소속감.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아군이 다리에 총을 맞았어. 그러면 내 목숨 안 돌보고 가서 나도 모르게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당했을 때 주변에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안락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반응들을 할 때 나는 내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 조직이 일부러서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저는 에리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한 번 더 떠올렸거든요. 인간이 조직의 부속품으로 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전쟁 중독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라고 꼽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맞는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거 그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쟁 상황이 아니면 그런 식의 전후에는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저기서 맞아서 떨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랑 개인적으로 일면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같은 군복을 입고 있어. 그럼 내 목숨을 던진다는 거죠. 그럼 나도 마찬가지야. 전혀 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그 느끼는 애정이 이거는 진짜 뭐 내가 문일병을 맨날 놀리지만 나쁜 뜻이 있어서 놀리는 건 아니에요. 알죠? 저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어쨌든 그 LGBT 힘내세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인간 삶을 살면서는 그런 종류의 어떤 애정이나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그 상황에서만 형성이 되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중독이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유닛인 거야. 어쨌든 전쟁에 중독되는 이유는 그거다. 그리고 그거를 블랙호크 다운에서 표현을 잘했어요. 그 뭐 정군 기자가 강연한 거 보신 거예요? 네. 아, 저 그 사람 쓴 책을 봤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라이언 연구학에서 혹시 그 사람 생각나나? 라이언이 속해 있던 부대의 대장. 핸더슨? 핸더슨인가? 핸더슨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그 사람 그 사람이요? 껌 나눠 씹는 애 있잖아요. 아 어쨌든 얼굴 기억나요. 네.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네. 오. 아무튼 뭐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허트로커에서 보면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게 그 순간에는 선택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죠. 뭐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부터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딴 고민들 하나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저축이 얼마나 남아있지 뭐 이런 고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폭탄, 폭발물 해체를 할 때 선을 잘랐을 때 나는 죽냐 사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선을 자를까 그 순간에 어떤 그 선명함 그거에 이제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동시에 거기서 내가 이걸 선택을 잘함으로써 보상은 내가 살기도 했지만 내 부대원들을 내가 살린 거야. 거기서 오는 보상감은 이제 정말 이야기했던 그런 요인인 거겠죠. 그런 점이 그 사람이 본성이 폭력적이기 때문에 전쟁이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본성이 소속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전쟁이 중독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각도에서 이야기를 한 거라서 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재밌었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도 전쟁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확신은 못할 것 같아요. 전 확신해요. 아 그래요? 네. 싸질 거 없어. 농담이고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 이제 할 준비한 건 다 한 거예요? 고작 이게 다예요? 고작 이게 다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니 재밌었어. 노르망디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대해 얘기도 해보고 이제 해본 얘기는 전쟁 찬반이랑 뭐 마지막에 이제 전쟁에 중독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전쟁 찬반이랑 저는 그것도 재밌었어요. 그 라이언을 구할까 말까. 아 구할까 말까.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재밌는 것 같아. 내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혹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할까. 그런 얘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준비하면서도 꽤 재밌었어요. 공부 그러니까 많이 많이 준비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서 나름 흥미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고. 역사 쪽에 관심이 많다는 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명 같은 거, 지역 같은 거 잘한다는 건, 지리 잘한다는 거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네, 그거는 게임하다가 잘 알게 된 거고요. 2차 세계대전 게임이었는데 이제 이게 독일 옆에 프랑스가 있고 막 그런 거 아이씨 웃긴다 그래. 게임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유럽 쪽밖에 잘 몰라요 옆으로 넘어오면 잘 몰라 아시아 따위 뭐 아시아는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아, 그래도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면 또 막 이게 섞여있어 아, 맞아 맞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이제 각자 마무리 멘트를 해주세요 이 작가님부터 해주세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라이언 연구하기를 골라서 되게 반가웠고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가 몰랐던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과정을 팟캐스트로 만들려는 게 이제 우리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에 조금씩 조금씩 부합되어 가는 것 같아서 일단은 반가운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콘텐츠 자체에 대해서 할 얘기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지적으로 연관된 얘기보다는 그냥 좀 혼자 생각하는 것들이 확장돼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데 굳이 그걸 마무리 멘트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오버워치 재밌습니다 아, 가끔 제정신이 아닌 소리를 하는데 이 작가님 네 청마이님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네 제가 약간 그 얘기 하셨잖아요 지난 방송 때부터 좀 그 뭐야 모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내가 왜 그런가 이렇게 고민해봤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아일랜드를 편집을 이번 주에 끝났잖아요. 국제인간을 찬성해야 되는 이유로 반대라고 앉아있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나는 반대해야 되는 이유로 찬성하라고 했어. 아, 둘 다 병신이야. 이게 그런 것 같아. 내가 현실과 내 내면에서 되게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어. 아 진짜 한번 꼭 들어봐야겠다. 네, 이번 주 거 아직 못 들었는데. 그리고 전쟁이 재밌었어요.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제가 전쟁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한 시간 반 정도 봤는데 재밌어 재밌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재밌어 우리가 얘기한 것들 막 장면 떠오르고 막 그 중간중간에 잔재미들 같은 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 작가님이 많이 그런 것들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쉬운 거는 저는 이제 그 영화로서의 연출 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제 서포트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제가 좀 서포트가 미약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다음부터는 조금 사실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저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도 뭐 족밥이라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또 영화를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 아, 그 생각 우리 팟캐스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팟캐스트 생각이 나왔던 게 의사 그 죽잖아요. 기관총 숨겨진 그 기관총 거기 그거 하려다가 의사가 죽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레이더라니까 계속 기관총이라고 해. 알겠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이제 죽어가면서 어디 뚫아 엄마 말고 나 어디 뚫렸냐고 어디가 다쳤냐고 거기 좀 세게 눌러보라고. 그래 간이 뚫렸다고 이런 젠장 간이 뚫렸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가 다쳤고 자기는 곧 죽겠고 이런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죽을 때도 좀 특별하잖아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자기의 전문 분야와 자기가 특출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진짜? 아니 죽지 말고 팟캐스트에서 자기가 좀 전문 분야들을 이렇게 잘 색출해내는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다르니까 그 사람은 우리도 하나의 영화를 가지고 세 명이서 나눠서 하지만 그 영화에서 각 분야들을 이렇게 잘 색출해낼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났었어 그 영화 네, 맞아요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는 거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튼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기 뭐야 너무 재밌었고 한국 전쟁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마무리 제 마무리 멘트 요걸로 할게요 아까 그거 다 잘라내고 왜 잘라내 가치가 없었어 붙여 같이 붙여 라이언 유명 구하기에서 좀 연출상으로 신경을 썼던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하나는 그 인간성이 말살됐을 때 그 광원 효과 플레어 나는 거 이상하게 빗줄기들이 이제 위아래로 쭉 번지면서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독일군들 막 태워 죽이고 막 할 때 노르망디 딱 뚫리자마자 아, 네, 아~ 그때 막 이상하게 막 빛이 번져요 아~ 화면에 그 장면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그게 한 번 더 나와요. 뒤에 가면은 그거 한번 잘 찾아가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그 감독 본인이 그 장면을 연출을 그렇게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인간성이 말살된 가장 끔찍한 참혹한. 네. 그래서 기억조차 흐려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떤 화면에 왜곡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그거 한번 잘 찾아서 네. 보시고 또 하나는 라이언을 찾으러 갈 때 얘네 소대 이름이 뭐였죠? 시중대. 얘네들이 이제 언덕에서 이제 그 저벅저벅 올라오는 장면이 이렇게 역광으로 딱 잡혀요. 근데 그 역광으로 잡혀서 실루엣만 보여요. 누가 누군지가 보이는 게 아니라 검은색으로 형체만 보여요. 근데 그 시중대가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중간중간마다 계속 실루엣으로 나오는 장면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저는 모든 인간은 인간을 구하기 위한 영웅이 될 수 있다. 네가 이 실루엣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라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숨긴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화님이 전문 분야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그걸 받아서 우리도 그런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훈훈하게 좀 마무리를 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인공지능이 대쉬하면 뭐 받아주네 이런 걸 자르고 이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이 작가님이 준비해 오시는 걸로. 아, 다음 저요? 그렇죠. 그게 저 벌써 뭐예요? 한바퀴를 돌았네. 왜 우리한테 물어? 내가 뭐 하라 그러면 할 거야. 다음은 이 작가님이 준비해 오시는 걸로. 주토피아 하겠습니다. 네, 주토피아. 주토피아랍니다. 주제는? 지금 정하고 있어. 아, 지금 정하고 있어. 에이, 끊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니네 가고 나서 녹음 더 해야지. 주제는요? 아, 진짜.